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브루네이 다루살람 국경조례 즈음에서 이 나라 추장이며 국가수반인 하지 하산알 벌키 아흐에게 2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그가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과 아울러 브루네이 다루살람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